스쳐가는 많은 얘기 속에 나 너에게 참아 하지 못한 할 수 없는 말 어떤 기대조차 이제 모르는 말 몰라야 할 말 습관처럼 문득 떠오르는 네 모습에 그저 웃음 짓고 웃어주는 게 이렇게 익숙해진 내게 고마운 말 널 사랑해 밝게 비춰주는 햇살 같은 그대 온통 공기처럼 나의 곁에 서 날 감싸지만 잡을 수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린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겠지